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한번 파워포인트에 한번 띄워주고 오실래요? 네. 아유, 설교 제목입니다. 읽어보시죠.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는데. 어라? 네. 다시요. 네. 짠. 네. 설립자에 뜻지자, 뜻지자, 붙들조자예요. 그래서 합치면 입지지조가 돼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걸 풀면, 그대로 풀면 돼요. 뜻을 세워서 그 세운 뜻을, 저건 붙들조자거든요. 그 세운 뜻을 붙든다는 이야기예요. 뜻을 세우고 그 세운 뜻을 붙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제목인데요. 제가 페이스북을 많이 하진 않지만 죄송해요. 최근에 본 하나의 그 뭐라고 하죠? 글이라고 할까요? 예, 그게 하나 있는데 제가 참 눈여겨보게 된 글이 하나 있어서 그걸 좀 같이 보고 설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뭐, 보여주시죠.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세요? 네. 3분 묵상 카드 설교라는 건데요. 수련회 이대로 괜찮나요? 라는 거였어요. 한번 넘겨주시죠. 원래는 반주를 틀어서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달라고 이 자리에서 만나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누구 멘트일까요? 인도자. 예, 인도자 멘트예요. 자, 다음. 주여 했어요. 그 밑에 잠깐만요. 주여 할 때 우따뚜 따구둥 드럼 피링 시작.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예, 넘겨주세요. 자, 잠깐만. 오, 고마워요. 나 아직 감정이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죠. 일단 눈 감고 기도해보자.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고 오초코 예. 아씨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오지? 오 눈물 나오기 시작한다. 우와 하나님 침묵. 집회가 끝난 후 훌쩍훌쩍 야 휴지 있어? 팽 훌쩍 찡.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셨나요? 네! 그랬나? 뭐 나도 같이 울면서 기도했으니까 오늘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나요? 네! 하는 거죠.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었나요? 저는 아마 수련회 1세대에 속할 겁니다. 1989년산이래요. 제가 처음 수련회를 갔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쓴 분이 이미 지금의 수련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저렇게 이제 밴드 하면서 예, 넘어가죠. 친구들과 정말 수련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맨 자리에 앉고 제일 먼저 울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제일 높이 뛰고 쫓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고. 감정적 흥분에 빠진 적이 있었을진 몰라도 저를 제외한 친구들이 지금은 모두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이 증거가 되려나요? 문제는 뭘까요? 수련회를 기획하는 분들께 왜 수련회를 기획하세요? 라고 물으면 답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정작 이것은 모릅니다. 마음속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몸이 갑자기 가뿐해지면서 눈물이 한없이 나오고 무언가 나와 함께하는 기분이 들었지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기도하다 흰빛이 보이고 갑자기 품에 안기는 것 같은 아니면 각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거나요. 그 결과는 뭔가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하나님을 만나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착각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예, 맞아요. 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신실한 학생들은 기도 시간만 다가오면 울며 불며 기도해야 한다는 불필요한 압박에 시달립니다. 자, 그렇게 자란 우리 세대들이 이제는 수련회를 기획하네요. 그러면서 수련회의 목적이 명확해졌죠. 어떻게 아이들을 울게 할 것인가? 어떻게 열광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아이들을 감정적 격변에 빠지게 할 것인가? 이 기준에 맞추어서 기획팀은 강사를 섭외하고 예배팀은 찬양을 꾸립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저도 기도하다가 종종 울며 기도하는 걸요.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아이들을 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조명, 안정적인 코드 진행, 소리치는 목소리, 주변의 분위기. 과거 당신의 기도는 이로 인한 충동과 달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수련회 중 적지 않은 수가 감정적 격변만을 일으키는 수련회로 변질되었고 기획팀도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났다 착각하며 수련회를 마치지만 수련회가 끝난 몇 개월 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늘 경험했던 악순환입니다. 나는 감정적 격변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감동받았는데요. 꼭 진리만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가나했던 저도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아를 발견하세요. 비전을 품으세요. 날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죄를 지을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수련의 메시지의 90%는 이 안에서 맴돕니다. 대부분 마음에 흥분 내지는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거든요. 별 틀린 말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에서 감동받고 나면 아이들은 개교회로 돌아가서 무너집니다. 이런 종류의 수련의 메시지는 어떻게 신앙의 붕괴로 이어지는 걸까요? 아니, 그보다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려면 수련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다음 편에 덤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 적지 않게 마음이 혼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당장 28일에 수련회 강사로 가는 걸요. 수련회가 아쉬울수록 올바른 수련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다음 편을 최대한 빨리 올려보겠습니다. 눈물 됐습니다. 제가 안 읽었으면 3분이면 볼 수 있는 건데 읽어서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요, 이걸 보면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분은 이 글을 쓴 분은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그냥 눈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신앙에 있어서 감정이 참 중요함을 그의 책에서 여러 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성령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거룩한 감정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만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움직이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외심, 사랑, 사모함, 애통, 감사, 긍휼 이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감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울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의 마음에 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은 꼭 눈물이 틀리다. 물론 이분도 눈물 흘리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분이 말하는 취지는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내 삶이 변한 게 없더라는 거죠. 그게 과연 바른 수련일까? 나는 분명 하나님을 만났다곤 했는데 그러면 무언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울고 막 훌쩍훌쩍하고 너 휴지 있어 하고 막 팽하고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한 몇 개월이나 네 뭐 며칠이나 지나고 나서는 변화된 게 없는 나를 보게 되는 거. 이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천안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처음 왔는데요. 물론 우리 목사님 계획한 것이 있겠지만 제가 강사로 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번 수련회의 목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뜻을 정하자. 그리고 그 뜻을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그 뜻을 붙들자. 네. 뜻을 정해서 그 정한 뜻을 붙들고 살기로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는 거 좋고요. 회개하는 거 좋고 또 무엇이든 다 좋은데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수련회 때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에요. 누구라고요? 자, 저를 좀 봐주세요. 아유, 목을 좀 좋게 하고 왔어야 되는데 부흥회가 어제 끝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그죠?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돼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호세아 왕 때의 앗수르에 의해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여호야김 왕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재능 있고 뛰어난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요. 이것을 1차 포로라고 해요. 그때 1차 포로 때 잡혀간 이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자기 휘하에 자기 부하로 써먹기 위해서 3년 동안 훈련의 시간을 줘요. 특별훈련을 시키는 거죠. 특별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잘 먹여서 잘 훈련시켜서 이 바벨론 내 밑에 두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는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왕이 먹으라고 한 음식과 그가 먹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 띄워주시면 더 좋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나는 안 먹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을 왜 안 먹는다고 뜻을 정했습니까? 왕이 먹는 음식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먹는 음식은요, 이방 신에게 바쳐졌다 온 음식이에요. 그리고 왕이 먹는 포도주도 포도 열매의 첫 열매를 따서 신,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바쳐졌다가 다시 오는 것이 왕이 먹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은 이 우상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뜻을 정한 겁니다.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지식은 배우지만 나는 내 신앙은 지켜야 되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환관장은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죠. 예,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우리 그거 먹을 수 없다고 뜻을 세워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수련회를 시작하는 이때에 뭐가 과연 가장 바른 수련회일까? 예, 한번 짠 하고 울고 끝나는 수련회가 좋은 수련회일까? 아니요, 뜻을 정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요. 다니엘은 오늘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정한 뜻이 뭡니까?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 이 사람은 많이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도록 뜻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어찌 이방신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방신에게 드려진 음식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신과 함께하는 것, 즉 그 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방신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 이거죠. 다니엘이 정한 뜻은 그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에 이르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광야,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다시 끌어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어려움에 있었어요? 그들이 힘들어서요? 아니요,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것은 거룩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안교회 청년부로 불러내신 이유, 오늘 수련회로 불러내신 이유, 거룩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데 있어요. 아멘. 아, 이제 우리 청년들 분위기를 잘 몰라서 지금 하는 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제가 여러분 분위기 모르니까. 원래는 부드러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예,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A.W. 토저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보려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행복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게 될 거야. 예,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하나님 만나면 내가 시험 공부 안 했는데 막 그냥 막 다 찍었는데 다 맞고, 그죠? 행복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 함이 아니고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다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다 성공한 사람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이들보다 다 성적이 뛰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건 안 돼요. 예수 믿는 청년이 예수 믿지 않는 청년보다 깨끗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아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너 예수 믿고 복받아라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성공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오늘요 거룩의 뜻을 정했어요. 거룩하기로 뜻을 정했다고요. 청년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많잖아요. 거룩하기로 뜻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뜻을 세워서 살면요. 그냥 일사천리로 내 마음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장애물이 꼭 있어요. 내가 뜻을 정했는데 그 뜻대로 가면 좋겠는데요. 그냥 쭉 가면 좋겠는데요. 늘 장애가 있어요. 이 뜻대로 못 살게 하는 문제들이 꼭 있더란 말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어요. 황관장님 저 왕이 먹는 이 음식과 포도주 안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황관장님이 아이고 우리 애기 잘했네. 이건 제가 우리 셋째 애기 부를 때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애기 잘했네 그거 먹지 마 괜찮아 이랬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포로예요. 포로는 권리가 없는 게 포로예요. 근데 황관장에게 구하는 거예요. 저 이거 안 먹어요. 만약에 제 딸이 아 이거 안 먹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기 잘했네.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뜻을 정하자마자 장애물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세요. 환관장이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을 설득해요. 야 다니엘아 너 생각해봐라. 왕이 내게 명령을 내려서 3년 동안 너희들 훈련시켜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왕이 먹는 그 음식 안 먹고 포도주 안 먹어서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초췌하고 그런 몰골로 왕 앞에 서면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죠. 황관장이 설득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그러면 열흘만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가 그것만 먹을 테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이와 그리고 우리와 나중에 얼굴을 한번 비교해봅시다. 그리고 나서는 황관장님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얼굴을 비교해보니까 누가 더 아름답고 누가 더 모습이 윤기 있고 좋았을까요? 아,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네, 열흘의 시간을 줬는데요. 그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그 진미 막 삼겹살에 아 죄송해요. 삼겹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에, 등심에 에, 치킨에 아, 막 기름 끼는 것들 아, 막 에, 그죠? 그런 것들 먹은 이들보다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걸 먹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뜻을 정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이거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뜻을 정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약한 왕이에요. 이 꿈을 풀어 아 죄송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풀어낼 수 있는 술객들, 박사들을 불러서 너희들 내 꿈을 해몽해내. 안 그러면 너희들 다 멸할 거야 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아, 죄송해요. 꿈을 해몽하려면 꿈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약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너희들 내가 꾼 꿈이 뭐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이런 명을 하는 거죠. 아니 그걸 누가 맞춰요? 그 사람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맞추냐고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온 박수와 술객들이 아 왕이시여 그거는 사람으로 못합니다. 신이나 돼야 그걸 할 수 있지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너희들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구나, 아니야 너희들 이 꿈 해석 못하면 너희들 다 멸절시킬 거야, 다 죽일 거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명령이 다니엘에게까지 온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한테 기도를 하고 기도에 부탁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계시로 보여주세요. 야, 계시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이것이지요.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과 팔은 은이고 뭐 이런 이 꿈을 쫙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을까요? 아 놀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다니엘을 높이고요, 다니엘을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직분을 주는 거죠. 또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요. 금신상을 세워서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이 뭐냐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건물을 다 짓고 계엄 예배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만들고 이것을 봉헌한다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뭘 시키냐면 지금부터 나팔을 불고 악기를 불 때 너희들은 이 금신상에 절해야 돼. 그걸 명한 겁니다. 누구도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풀무불에. 예, 풀무불은 화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 떼는데 거기에 너희들 들여보낼 거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악기가 불었는데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찌 저 우상에 절할 수 있겠는가 하고 절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해요. 왕이시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명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금신상에 절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을 찾아와요. 너희들 왜 절 안 했어? 왜 그랬어? 뭐 저처럼은 안 했겠지만 이제 설득을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악기 소리가 나거든 절해라. 그러면 너희들 목숨은 살 것이다. 풀무불 안 들어가도 될 거야. 그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들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사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저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결국 그 평소보다 7배나 더한 불을 붙여서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요.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곳에 보내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아무 탈 없도록 다시 나오게 건져주세요. 그것이 다니엘 3장에 나와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또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면 장애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이 거룩하기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붙들고 걸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나니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청년이에요. 집에 금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금그릇에 밥을 떠서 먹어야 되는데 금그릇에 오물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금그릇은 쓸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약한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거기에 밥을 넣고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떤 교회를 쓰실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쓰임받을까요? 돈이 많은 교회일까요? 아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천안교회 많이 모이죠? 많이 모여야죠. 물론 천안교회 하나님 쓰시겠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에요. 예,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하나예요. 깨끗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을 무슨 힘으로 바꿉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능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요 거룩밖에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청년이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거룩에 있어요. 깨끗한 데 있어요. 거룩한 청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수련회를 잘하는 거예요. 한번 울고 끝나는 것이 수련회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하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뜻을 정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유혹이 올 거예요. 장애물도 올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요.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하고요. 학교생활도 그렇게 하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뜻을 한번 정해보세요. 뜻을 정해서 그 길을 가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멘. 아멘. 조금만 제가 쉬어가 볼게요. 아, 요즘 저희 집에 그 아이들 3명 얘기했는데 큰아이가 몇 살이냐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13살 맞죠? 아, 그리고 작은 둘째가 9살 이제 2학년이 되고요. 또 막내가 5살이 되어 유치원에 가요. 유치원에 어떻게 다닐지 모르겠어요. 얘가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라 정말. 아, 그래도 큰애 둘째는 이 부모의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고집이 얼마나 센가 듣질 않아서 아, 유치원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하겠죠. 아마 리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근데 이 저희 집 5살짜리 막내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게. 이런 질문을 하면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혜윤이, 이름이 혜윤인데 혜윤아 내 아빠 뭐 하시니? 라고 물으면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빠 뭐 하시니?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이 아이가요 이렇게 대답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콘덴싱 만들어요. 뭔지 잘 모르는구나. 이 아이가 아마 TV 광고를 본 것 같아요. TV를 광고를 봤는데 그걸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루는 집에서 엄마가 아이한테 혜윤아 아빠 뭐해? 그런데 이 아이가 콘덴싱 만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제가 준비해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나비에는 저한테 뭘 줘야 될 것 같아. 이 영상을 보면요 이 아이가 아마 유치원 같은 데인 것 같아요. 아빠를 소개하는데 아빠가 미세먼지를 다 없애고요 그리고 막 나무를 막 이렇게 갖다가 심고 그래서 공기를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나쁜 연기도 없애서 공기를 맑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북극곰을 살려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선생님이 아빠가 뭐 하시는데? 너무 궁금한 거 아니에요. 정말 궁금한 거 아니에요. 이거 미세먼지 없애준다는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콘덴싱 만들어요. 그런 거예요. 아마 경동 나비엔에서 콘덴싱 보일러를 만드나 보죠. 근데 그 보일러가 아마도 이제 미세먼지가 좀 덜 나오게 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뭐 온실 효과를 이제 좀 줄이고 뭐 이래서 이제 지구를 살린다는 뭐 그런 광고인 것 같아요. 참 잘 맞는 광고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뜻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작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작지만 또 작고 어렵지만 내가 뜻을 정하면 그 정한 뜻이 하나님께 받아지면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놀랍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작은 뜻이잖아요. 이 작은 콘덴싱 보일러를 만드는 건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이 전체 지구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내가 거룩한 뜻을 정하면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 뜻을 받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보세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뜻을 정해서 가는데 문제가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하나 만지시잖아요. 하나하나 풀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그 바벨론의 최고의 높은 지위로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잖아요. 뜻을 정하면 우리가 뜻을 정하면 그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가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천안교회 청년부 여러분 거룩하기에 거룩하는 데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우리 거룩하기에 뜻을 정합시다. 전체적으로 우리 이 목사님 분위기가 아주 조용한 분위기군요. 아,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저보다 더 세게 해요? 아, 그래? 아, 그럼 문제 없겠네. 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 청년의 때에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유도 우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많이 있어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의 뜻을 정한 청년이 없어요. 거룩하라고 불렀는데요, 거룩의 뜻을 세워서 그 거룩의 길을 가려고 하는 청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요? 문제가, 장애물이 우리를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뜻을 정해서 가면 콘덴싱 보일러 만드는 거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그 지구를 살리듯이 여러분이 뜻을 정해서 가면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청년부도 살고,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청년부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면서 마지막이에요. 아, 목사님이 저보고 한 시간 반을 설교를 하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아, 전문 부흥 강사도 아니고요. 아, 물론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한 적도 있고 뭐 장년부 뭐 기도원 집회도 인도한 적도 있고 뭐 하지만 전문 부흥 강사도 아니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반 설교하려면 참 어려워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어려워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한 30분씩 하잖아요. 거의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한 시간 반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한 시간 정도로 맞춰보고 싶어요. 두 번째로 다니엘이 정한 뜻은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본문 6장 한번 다시 펴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펴고 계세요? 아, 6장이에요. 6장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돼요. 그리고 그 벨사살이 얼마간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메대 바사 제국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첫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다리오가 120명의 고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고관들이 총리들에게 보고하고 총리가 왕에게 보고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은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벨사살 왕, 다리오 왕까지, 그리고 나중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은 왕이 세 번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였어요. 뜻을 정한 인생 절대로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세요. 왕이 그렇게 변해도 다니엘은 늘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요, 이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보다 다니엘이 탁월하고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자기 바로 밑에 부하로 둬서, 그러니까 자기 밑에 총리로 둬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려는 마음을 먹어요. 그것을 본 다른 신하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고민해서 다니엘을 다니엘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3절에 나와요. 한번 우리 성경 펴있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어요. 뛰어나서 탁월해서 이를 한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실수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궁리를 해봤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허물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4절에 나옵니다. 4절 읽어보실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말할 때에 다니엘은 충성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라 일에 대해서 혹시 비리가 있는지, 뭐 돈 먹은 게 있는지, 아니면 뭐 횡령한 게 있는지 이거 조사해 보려고 다니엘을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충성된 종이라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다니엘은 깨끗했어요. 정직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경쟁력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경쟁력은 거룩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비리로, 어떻게 하면 꼼수로 성공하려는 계획이나 생각을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청년 때부터 정직하게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청년 때부터 깨끗하게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예, 다니엘은요,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뜻을 정하여 그 왕이 세 번 변하는 동안 한 번의 비리도 없고 충성되이 자신의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발할 걸 찾고자 해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예요?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고 그 마지막이 다 비참한 것 아니겠어요? 예, 공부 열심히 하고 스펙 쌓아서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뭐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그렇게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깨끗한 게요, 정직한 게요, 거룩한 게요,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청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거룩하기로 결단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다니엘을 아무리 털어봐도 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해냅니다. 도대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잡아낼 수 있을까?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종교. 다니엘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이거 하나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모의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오냐면 다리오 왕에게 가요.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이제 왕에게 이제 아부하는 말을 하는 거죠.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나서는 왕이시여, 왕만큼 왕은 왕 외에 우리가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이에게 구하는 것을 이제 금하게 하옵소서. 메대 바사 제국에 이 조서를 내려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금령을 모두가 행하게 하소서. 안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은요, 신의 대리자고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하들이 와가지고, 신하들이 와서 왕을 모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신처럼 떠받드니까 다리오 왕이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말한 그 안대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온 그 메대 바사 제국에 다 그 금령을 선포하는 거죠. 다니엘이 딱 걸리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됐어요. 이제 그 누구도 왕 아니고는 기도하면 안 돼요. 왕께만 구할 수 있어요.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그랬어요.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0일 동안만 참으면 돼요. 정 기도하고 싶으면 창문 안 열고 기도하면 돼요. 정 기도하고 싶으면 어디 구석에서 몰래 기도하면 돼요. 30일만 지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목숨이 걸려있는 그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전에 하던 대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죽는 일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때의 나이를 16살로 봐요. 그리고 지금 이때의 나이를 60세로 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16살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게 16살 때 정한 뜻이고 60살 때까지 지금 목숨이 걸려있는 이 시간까지 그 뜻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죠. 입지지조라고 그랬잖아요. 뜻을 세우고 그 세운 뜻을 붙든 삶. 다니엘은요,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16살 그때부터 60세까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의 이 단어가 저는 크게 보이기를 바라요. 다니엘은 기도가 삶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붙들고 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죽음의 상황에서도, 지금 죽음의 위기 아니겠어요? 이 위기에서도 그를 그렇게 붙들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기도에서 왔습니다. 기도에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다면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고요. 기도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시든 항상 기도가 먼저 있으셨어요. 40일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기적을 베푸실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삶은 늘 기도가 먼저였어요. 저는 대학교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다녔어요. CCC라고 그래요. 혹시 CCC 있어요? 없어도 돼요. 뭐 CCC나 DDD나 뭐 아마 없어도 돼요. 네. 네. 아, 미안해. 아재라서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 CCC에서 아주 중요한 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예요. 청년 때 우리의 삶에요, 항상 먼저 있어야 될 건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뜻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16살 때부터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60살 때까지 지금까지 기도하며 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죽는 것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가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뜻을 정했으니까.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끝나고 끝나는 수련회가 아니라요, 뜻을 세웠으면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했다고요.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어요. 1975년 8월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기도의 기적을 아주 유명한 위대한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는 CCC 총재인 빌브라이 총재고 하나는 예수전도단 총재인 로렌 커닝햄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한 장소에서 길만 히레라는 분의 그 연락을 통해서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는데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빌 브라이트 박사 전에 로렌 커닝햄이 먼저 이 속주머니에서 편지봉투와 같은 것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온 세계를 변화시킬 힘, 무엇을 해야 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고 일곱 가지 적은 것을, 편지봉투와 같은 것에 적은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든 빌 브라이트 박사가 자기도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기도 응답이 있다고 깔끔하게 타이핑한 종이를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일곱 가지 문화 영역이었어요. 근데 그 일곱 가지 문화 영역이 뭐였냐면 가정, 교회, 교육, 미디어, 예술, 경제, 정부였어요. 이 일곱 가지가 순서도 틀리지 않고 똑같았고요. 그 일곱 가지가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나 또 이 로렌 커닝햄 똑같았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될지 기도할 때 알려주셨고, 두 사람은 두 사람의 이 종이를 보고 일곱 개 똑같고요, 순서도 똑같은 것을 보고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울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요 그 학생의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학생 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 운동이 일어나서 그 학생의 제자 훈련 운동들이 교회들로 파급되어서 교회가 엄청난 붐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뜻을 정하고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디가? 아, 그래, 다녀오세요. 앞에 앉은 사람이 가니까, 아, 뒤에 앉은 분이야 가면 어떻게 못하겠는데 앞에, 제일 앞에 앉아있는데 가면 이상하다. 너무 민망한가요? 그래요. 아, 제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는 자, 하나님은요 그 사람 불러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 사람을 들어서 교회를 살려요. 교회를 살리는 건 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것도 다수가 아닙니다. 지역을 살리는 것도 다수가 아니에요. 무리가 아니에요. 군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여 어떤 일이 와도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저는 천안교회 청년부 모두가 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약해. 여러분, 평소보다 크게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제가 또 이해를 해야죠. 감사해요.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기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 던지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요. 다니엘은 아마 그 밤 사자 카펫 위에서 따뜻한 잠을 잤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 안 멋지구나. 그래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자,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붙잡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고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뭘로 이겨요? 세상을 무슨 힘으로 버텨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거룩한 뜻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청년들을 만나면 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청년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아, 했나?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도전할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제가요, 필리핀에 몇 살에 갔냐면, 내가 몇 살에 갔지? 제가 42이라고 그랬죠? 38, 39, 이때 갔어요.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38, 39에 그때는 이제 제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지. 제 아내가 있었고 딸이 둘이 있었어요. 한 명은 언제 생겼냐면 필리핀에서 만들어졌어요. 걔는 메이드 인 필리핀이고 태어난 건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이제 셋인데 근데요 그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유학을 향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학을 가야지 아니면 미국으로 가야지. 이제 유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제 제가 모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필리핀 2년 빼고는 지금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신문에 안 났어요, 여러분. 신문에 났는데. 그래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예. 네. 근데요. 그때 쉽지 않은 나이예요.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아내가 동의해줘야 되고요. 아내는 지금 여자 중학교 교사예요. 서천여중 영어 교사예요. 교사고 그걸 또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애들 둘, 어린 애들이었어요. 이제 큰 애가 초 1학년 그리고 어린 애가 이제 유치원 들어가는 그런 나이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어디 선진국을 가는 것도 아니고 필리핀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가보셨어요? 상관없어요. 아유 뭐 저는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바퀴벌레가요. 막 날라다녀요. 깜짝 놀랐어요. 바퀴벌레가 날라다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도마뱀들이 그냥 막 집에 이렇게 막 이렇게 다녀요. 뭐 이렇게 자다 보면 바퀴벌레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고 덥고. 예. 제가 한국 와서 한 10kg 가까이 쪘어요. 찐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제가 안 쪘으면 얼마나 이 슬림한지. 그죠? 네. 결정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거기에 간 이유는 하나예요. 도전이다. 도전. 제가 지금까지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에요. 42살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요. 도전했던 것들만 남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도전했던 것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필리핀 가는 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 유학의 길도 있었어요. 있었지만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에 가서 이제 2년 있다가 돌아왔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것만 남더라고요. 어려운 것일수록 여러분 도전하세요. 도전하는 것만 남아요. 물론 제가 유학이란 큰 꿈을 이루진 못했어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6개월 정도 나사렛 신학교에서 공부는 했어요. 어찌됐든 유학은 좀 한 거죠. 다음에 기도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미국에 어딥니다 뭐 영국에 어딥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님 유학 보내주세요 그만했더니 그냥 필리핀에 있는 나사렛 신학교에서 6개월 정도 유학 됐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이요,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도전하세요. 이 청년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38도 아니잖아요. 도전할 수 있잖아요. 공부도 도전할 수 있고요. 직장도 도전할 수 있고요. 다만 도전하시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목숨이 걸린 일이라도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역사하는 하나님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까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왜 기도하며 살아야 될까? 왜 뜻을 정해야 될까? 그것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가 하찮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뜻을 안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볍고 하찮다면 나도 대충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작지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작지가 않다고요. 예,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예수님이 보이세요? 상처 입은 예수님 보이시지 않으세요? 고통당하는 예수님, 상처 입은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상처받은 예수님, 내 열등감 때문에 상처받은 예수님,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상처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 같은 부족한 자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늘 실수투성이고 잘못하고 죄투성이지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뜻을 정할 수밖에 없고 나는 기도하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왜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냐? 내가 받은 은혜가 작지가 않아요. 작지가 않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표현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죽기까지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 뜻을 한번 세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뜻을 한번 세워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영화 한 편 보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해요. 아주 오래전의 영화인데요.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예요. 나이는 많은데, 나이는 어른이에요. 아마 지금은 한 50살이 넘겨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능은 8살이에요. 호러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기봉이 아저씨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엄마예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건 달리기예요. 동네에서 어떤 무슨 제사집이나 어떤 뭐 잔치집이 있으면 그 음식을 받아서 엄마한테 주기 위해서 달리는 것, 엄마한테 빨리 갖다 주려고, 식기 전에 빨리 갖다 주려고 그 달리는 것을 좋아했던 그 기봉이 아저씨. 그런데 이 기봉이 아저씨가 잘 달리는 것을 보고 동네 이장님이 달리기 훈련을 시켜서 마라톤에 내보내려고 해요. 마라톤에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마라톤에서 1등하면 상금을 받아서 그 엄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의 틀니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고구마를 먹을 때 이 이가 현찮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씹어지니까 가슴이 막히는 거예요. 늘 가슴을 치는 엄마가 이제 생각이 나니까 이 8살 지능의 이 기봉이 아저씨가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아서 뛰면 안 되는데 마라톤 대회에 나갑니다. 1등, 이제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결승점을 얼마 두지 않고 이제 쓰러져요. 그때부터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봉이 아저씨는 심장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쓰러졌어요. 꼬린 지점 얼마 안 두고. 근데 이제 그 쓰러져 있는 기봉이 아저씨를 그 사진관 아가씨가 아저씨 부르죠. 그런데 그때 기봉이 아저씨가 그분을 볼 때 이제 엄마가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 전에 엄마가 틀리가 없어서 먹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을 치는 장면이 기억이 나잖아요. 다시 일어서서 뜁니다. 뛰어서 완주를 해요. 거의 꼴찌로. 나중에 이 엄마가 와서 사람들 틈에서 아들을 찾아요. 그리고 기봉이한테 물어요. 1등 한겨? 물어요. 충청도 분이에요. 1등 한겨?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죠. 1등을 해야 상을 타서 엄마 틀니도 해주고 상도 보여줄 텐데 메달은 찾는데 이건 완주 메달이지 1등한 메달이 아니거든요. 1등 한겨 하는데 동네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그럼요 기봉 1등 했어요 그래요. 그때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그럴 줄 알았슈 그래요. 제가 그 영상까지는 이제 못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건 1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완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1등이 아니라고요.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1등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등이 아니라 완주를 원하세요. 끝까지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그 뜻을 붙들고 달려가는 자는 그게 세상이 볼 때는 꼴찌인 것 같지만 엄마가 볼 때는 1등인 것처럼 끝까지 여러분이 거룩의 뜻을 붙들고 기도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1등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주하십시오. 1등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정하고 거룩하기로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정하고 그 뜻을 놓지 않는 거예요. 청년 때 이거 정해서 평생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해서 내 평생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내 평생 말씀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고 내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내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볼 때는 저게 꼴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작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작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작지 않다면 우리 뛰어야 되겠습니다. 뜻을 정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결승점까지 내 가슴을 치더라도 기봉이 아저씨 끝까지 자기 가슴 치면서 가잖아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래도 끝까지 달려가는 그 기봉이 아저씨처럼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여 그 뜻을 붙들어 승리하는 우리 천안교회 모든 청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